구로 공동체 라디오 특별 생방송 천왕 환경 페스티벌 현장에 나와 있는 이세린, 김정금, 최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천왕 마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천왕마을뿐만 아니라 저희 항동에서도 주민들이 오셔서 지금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 지금 저희 눈앞에 보이고 있는 풍경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희가 이런 데서 공개 방송을 다 해보네요. 그러게요. 앞에 이 자리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어딘지를 일단 네. 네, 그렇죠. 여기 어딜까요? 지금 제가 굉장히 에서 지금 환경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거죠. 예, 여기는 천왕 마을이고요. 천왕동 네. 3단지 앞에 그 305동 건너편에 버들 놀이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지금 예, 천왕 마을 환경 페스티벌이라고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놀이터,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이런 놀이터들은 이제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는 이제 미끄럼틀이 있고 뭐 그네가 있고 한 놀이터인데 이런 자리에 이런 이렇게 지금 저희도 그렇고 막 부스가 차려져 있고 한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되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지금 자리가 열리게 돼 있나요? 네, 그런 자리가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네, 왜 마련됐는지 이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과 지금 먹거리가 있고요. 계십니다. 네. 네, 먹거리도 있고 저기 지금 항동 주민분들은 이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저기 뭐죠? 판넬을 준비하셔서 뭐 서명도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에어바운스에 지금 아이들이 가득 찼네요 지금. 네. 아, 예, 그리고 예 저쪽에는 또 비즈 공예가 있고 그 옆에 지금 캘리그라피 천왕동의 동아리가 유명하거든요. 붙들다라고. 네. 예 그렇게 또 체험전이 열리고 있고 책을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어머님들. 예 지금 책을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 빨리 가셔서 좋은 책들 빨리 골라보시고요. 또 우리 청소년 카페에서는 청소년들이 나와서 지금 네네. 맛있는 음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환경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지금 네네. 우리 그 커다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이에다가 네네. 배경이 깔린 그 그림의 위에 아이들이 지금 환경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죠. 네네, 지금 그런 행사들을 펼쳐지고 있는 저희들의 풍경인데요. 네네. 이 모든 게 현수막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수막, 네. 현수막이라고 부르면 되는군요. 네네네. 이게 그리고 제가 올해 준비된 게 아닌 걸로 알아요. 그래서 되게 뚝딱 이렇게 준비가 된 행사인데 정말 천왕동의 주민분들 그리고 항동의 주민분들의 약간 힘이 느껴지는 자리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죠. 왜 그렇게 뚝딱 준비하게 되었는지 곧 있으면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이제 들어보면 되겠죠. 네네. 저희 많은 게스트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첫 곡을 먼저 듣고 오늘 이 환경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또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돕고자 초대된 게스트분들과 또 여러 주민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첫 곡 들려주시겠어요? 어떤 곡이죠? 아, 첫 곡은 네. 그 요즘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었던 언니스의 Shut Up이라는 곡인데요. 도대체 누구 보고 낯설하는 걸까요? 제목이 의미심장한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볼 그 1단지에 살고 계시는 김지원 씨가 신청한 곡이라고 하면 되지. 김지원. 네, 지원 씨 네네. 듣고 계시나요? 저희 신청곡 틀어드릴게요. 네, 네 지원 씨. 저기 예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첫 곡 들어보겠습니다. 챙겨보지 마. 내가 말했잖아 이번에 마지막. 카타 카타 지짐 없는 카타. 너라 초지 트와이 셔리 치원 있는 짜. 너는 너 나는 나 쳐다보지 마. 네 갈 길이 나 가. 머리 어깨 무릎아 어디 가서 물어봐. 나 같은 여자 있나 한번 찾아봐. Yeah, 네. 노래가 훅 끝났네요. 너무 정신이 없어. 시작부터 노래가 시간이... 굉장히 신나서 춤추느라고 지금 다들 네 굉장히 지금 춤을 추고 계셨군요. 와 햇살이 이렇게 반겨주나요 우리를. 햇살이 굉장히 따가운데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 날씨가 조금 우중충해서 조금 슬펐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활기찬 기분으로 이 환경 페스티벌에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따가운 햇살 참을 수 있죠. 네네. 저희가 오늘 네네. 그 환경 페스티벌을 준비하신 게스트분들, 운영위원들을 지금 옆에 모시고 있는데요.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저는 여기 천왕동 사단지 둘레길 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는 조정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옆에 네, 저는 굉장히. 그녀의 꼭두각시 김혜진입니다.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사단지 주민이고요. 예, 어쩌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 대책위원회 예,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셨군요. 네. 네네. 오늘 그 스타일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파리지엔드 패션인데 좀 파리 같나요? 해녀. 누구는 해녀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파리지엔드입니다. 제가 추구한 컨셉은. 와 멋진 기타까지 들고 오셨는데 오늘 뭐 노래하시나요? 원래 저는 노래를 지난번 네. 행사 때를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네. 가수가 수술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아유 아니에요. 좋습니다. 굉장히 더 기타 들고 있으니까 더 멋져 보여요.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살짝 노래를 들어볼 시간이 있었었는데 네, 리허설만으로도 아주 분위기가 네, 들으시는 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 제 옆에 아까 5단지 관장이라고 아니 4단지 둘레길 도서관 관장님이라고 하신 조정옥 예, 관장님. 네네. 제가 이제 친구예요. 그래서 아. 조여사 조여사 그러는데 그렇구나.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네. 조여사예요.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여기 그 환경 페스티벌 어떻게 열게 되셨는지 그런 배경 네. 두 분 같이 네.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네네. 예, 어떤 네. 이유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저희가 솔직히 이런 서명운동이나 또 이런 걸 하면서부터 조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좀 서명을 받는 동안에도 솔직히 좀 제대로 좀 알리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작게나마 이렇게 한번 페스티벌을 열면 많은 분들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예, 열게 되었습니다. 네, 혜진 위원장님도 예, 똑같은 의견이신가요? 그럼요. 저는 그녀의 꼭두각시잖아요. 오늘 여기 지금 아직 초반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분위기 좀 성공한 것 같으세요? 그럼요. 아주 뜨겁잖아요. 햇살도 이보다 햇살 어떻게 더 뜨거울 수 있나요? 그치. 햇살이 뜨거운 것 같은데. 원래 그 폐막 직전이 뜨겁기 마련인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예. 지금 맞아요, 이제 맞아요.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네. 네.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저희 네네. 버들놀이터 이거 지금 한 3분의 1 정도만 모이거든요, 주말에는. 네네네. 평소에는 이보다 더 모여요. 근데 네. 주말에는 다 저기 그쵸, 타지러 그쵸. 여행을 가시느라고. 그쵸.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 이만큼 모인 거면 네네. 굉장히 성공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네. 저희 지난번 뭐 천황 축제? 축제 왔을 때도 그랬지만 천황군 분들은 진짜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여있는 분위기가 어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네네. 저희 그러면 잠깐만. 조금 본격적인 제가 지금 질문 명을 받고 있는데, 네네네 이야기를 아까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아까 이제 이야기를 환경 페스티벌 이렇게 네. 열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일과 열게 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이슈들 이런 사실들을 좀 언제부터 알고 네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셨는지 네네. 뭐 알기는 한 여름부터 진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네네. 솔직히 저는 주부고 네. 이쪽에서 아 이걸 이게 좀 문제다 인식했을 때는 이거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주부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이제 천왕동에 좀 있지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네네. 이제 일도 있으시고 바쁘시니까 그냥 넘겼던 거죠. 네네. 근데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또 얘기가 저한테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지금 몇 달 동안 그냥 그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네. 우리도 좀 제대로 알아야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천왕동에서 설명회도 한번 해보고 제 아는 분들 좀 모아다가 네네. 같이 좀 얘기도 들어보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아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고 같이 동참하게 되었던 거죠. 아. 네네. 어떻게 주민들 좀 반향이 좀 네, 그럼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가 구로 중에서도 정말 깨끗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한 8년 전에 올라왔을 때 여기가 시골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수목원 옆에 이런 곳이 생긴다는 게 그게 정말 저는 아쉽거든요. 네네. 근데 저랑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제대로 좀, 네네. 좀 행동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일단 많이 알아가야 될 것 같고 네네. 저희도 이 이슈를 이렇게 이런 행사 얘기를 듣기 전까지 이렇게 네.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는데 네네. 맞아요. 저희도 들어보려고 왔어요. 네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일단 질문하면서도 제가 이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하니까 많이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에 지어지려고 하는 어떤 회사가 뭐 지금 지어지는 쪽에서는 뭐 자원순환센터 네네.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 지금 또 한편에서는 뭐 쓰레기 적환장 네, 뭐 그렇게 부르기도 쓰레기, 하는데 네, 폐기물 처리 네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거 알리고 계신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뭐라고 명칭을 딱 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 거기를 뭐라고 주로 부르세요? 항동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이렇게 항동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너무 긴데요. 간단하게 해서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일단 폐기물처리장.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네네. 좀 금방 알아듣기 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알려지려고 하다 보면. 이름과 관련한 자세한 사연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바쁘신 분이 요즘 특별히 더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 평소와 다르게 바쁘지만 그 짬을 내서 또 하고 계신 게 있다면서요. 저희는 지금 네네. 이제 시간 나시는 분들로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네네. 지금 여기 뭐 장보러 앞이라든지 천왕역 버스 정류장 돌아가면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리고 서명을 받느라고 네,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꾸는 있지만 네.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힘든 건 어떤 걸까요? 힘든 거는 이제. 그분한테 설명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 잘 모르시니까 네네네. 이거 어딘가에는 생겨야 되는데 무조건 막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도 무조건 막는 건 아니고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제 제대로 된 설명회라든지 네네. 그런 거를 이제 해주십사 하고 저희는 이제 청원서를 내는 거죠. 저는 거기서 봤어요. 제가 성공회대학교 아직 다니고 있는데 네. 그 학교에 가는 길에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그 아마도 주민분이 아마 피켓팅을 하고 계시는 네네. 걸 봤어요. 근데 주변에서 사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이렇게 보면 좋은데 약간 다들 많이 낯설어 하셔가지고 네네. 먼저 이렇게 말을 걸거나 막 이런 사람이 없고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곳곳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계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생기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네네. 세린 씨도 서명했어요? 아예 저도 하고 왔죠. 네, 저도 하고 왔습니다. 네, 서명하고 온 사람들이 만드는 방송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생각보다 많이 알아주시고 계시기도 하지만 네.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지역의 이슈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바로 이렇게 내 것으로 좀 알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그 정욱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와닿게 되고 이것들 알기까지 어떤 마음이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욱님한테는 뭔가 이 소식이 어떤 면이 이렇게 딱 마음에 오고 이렇게 활동까지 좀 이렇게 하게 하는 게 되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던 차에 그 항동 쪽으로 이렇게 지나는데 거기에 그 저수지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얼음이 되게 두껍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이제 집 보러 왔지만 그쪽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썰매를 탔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정말 시골 여자가 서울로 와서 되게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살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생긴다면 그런 거를 잃을까 봐. 네, 솔직히 여기 이제 쓰레기 차라든지 이런 게 지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 좋은 곳을 잃을까봐 저는 정말 더 큰 걱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저도 정말 바쁘거든요. 애도 셋이고, 네, 없는 와중에도 짬짬이 지금 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들이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저해되는 그런 면들이 확실하게 조금 느껴지시는 그쵸, 게 있는 거예요. 주민이시기 때문에 직접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엄마라는 그 엄마라는 이름이 어쩌면 또 이렇게 또 변하게 만들었을 수도 움직이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조효사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라 할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또 11월에 그 이제 이쪽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저희가 운동이 서명으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도 되고 그 건축되고 있는 게 조금 건축되고 있는 게 좀 지연이 돼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원하는 만큼 네. 너무 지경이 넓지만 네 그 원하는 만큼 잘 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혜진 언니. 제가 네. 언니라고 불러서 또 혜진 언니라고 하는데 아, 다 마을 주민들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조여사님과 혜진 언니. 네. 친숙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친숙해요? 네, 좋습니다. 자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세린쌤이 한번 이야기 좀 해봐주세요. 방금 알게 되었죠.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 준비한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멋있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 위원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지역에서 이 뭐 항동 쓰레기 처리 시설 관련해서 이슈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조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느니 말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고 구청하고도 아마 조금 이런 얘기 관련해서 분명히 이렇게 오간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허심탄회하게 한 시간 얘기할 수는 없고 아이고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현재 저희 천왕동에서 진행됐던 주민 설명회는 두 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4단지 도서관에서 공식적으로 네네. 근데 구청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은 초대를 못했고 일단 네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셨던 분들 네네. 항동 쪽에 계신 어떤 이사님들을 모시고 그 미칠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또 지질학적 근거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막연히 쓰레기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을 것이다. 혹은 뭐 냄새가 좀 악취가 네. 날 것이다, 뭐 소음이 날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 이게 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10년, 20년 거주했을 경우 그 공기를 마시고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네네.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웠어요. 전세계 전 세계 곳곳에서 만약에 뭐 어떤 핵 발전소라든가 그런 게 폭발했을 때 그 미치는 영향이 거의 한 100년을 넘어서까지도 영향을 주잖아요. 네네. 과연 이 쓰레기장이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정말 우리가 검증을 하고 또 해도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그 시설인데 지금 아무런 주민들에 대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이 없었다라는 거. 그게 주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벗고 나서게 됐습니다. 주민 설명회 그래서 구청 측에서도 뭐 이렇게 뭐랄까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되게 의아하고 좀 그러네요. 아마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 맨 처음 그 쓰레기 적환장이 생기는 그 자리 그곳에 사셨던 주민들 몇 분 거기는 이제 주민들 사는 밀집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몇 분들 한 20명 안 되는 분들 모셔서 그 쓰레기 처리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항동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는 거에 대한 그 안내를 하고 그리고 뭐 쓰레기 처리장을 곁다리로 살짝 끼워 넣어서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저도. 그리고 이 천왕동 주민한테 뭐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은 건 그게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 처리장이 생기는 300m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한해서 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1km 반경 아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법적 의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예. 그 구청이 해야 하는 일은 법적 의무 사항을 딱 지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구청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씩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뭔가 그저 이렇게 구청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으로서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 확실히 들기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알려는 생각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또 아는 것 그리고 또 이것들을 좀 또 알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요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서명운동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니 구청 쪽에서는 그 주민들에게 충분한 해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명운동이 지금 거의 이제 대략 한 700명가량 서명을 하셨어요. 근데 최대 5,000명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제 앞으로 한 4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활동일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활동가에서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그 서명운동이라는 게 맞아요. 중요하기도. 근데 또 한 또 가장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도 조 선생님도 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서명운동 그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선생님도. 하시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잘 진행이 될 많이들 들어주세요. 처음보다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나가다가 저 서명했어요 하면 밝게 웃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정부에서 하는 행동 일이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약간 정치적인 색깔을 띄워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약간 무관심 그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고. 좀 무관심하거나 혹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면하게 됐을 때 어쨌든 근데 서명운동이라는 건 그런 분들까지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좀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다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마 그분들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안다면은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환경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된 것도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눈높이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이 환경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 이 환경 페스티벌도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어떤 뭐랄까 오갔던 정보들이나 어떤 뭐랄까요 과정들을 어떤 노래로 만드셨다는 예, 그래서 아까 저희 살짝 기대했다고 이런 맞아요. 얘기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있었다. 좀 그 노래를 들어볼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들려주실 수 있겠나요? 네 물론 들려드려야 되는데 네네. 제가 원래 가수가 아니에요. 음악가도 아니고 선생님 아까 제가 리허설 봤을 때는 엄청난 내공이 느껴졌는데 예, 저는 그 기타 홀릭이라고 이 천왕동에 있는 기타 레슨을 듣고 있는 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는 제 담당이 아닌데 가수가 저의 담당 가수가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데 이 노래에 대해 반감을 살 수도 있지만 제가 모험을 무릅쓰고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분의 쾌유를 빌지만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것도 네. 저희는 되게 네.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볼륨을 살짝 낮추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노래를 할 때는.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좋은 걸 느꼈기 때문에.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동네 자랑거리 푸른 수목원 그 옆에 예쁜 항동철길 아시나요? 저녁 노을 지면 고향 생각나는 곳그 곳은 지금 공사 중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으로 아니 돈을 쳐들여 수목원 만들어 놓고 뭔 짓이래 매일 345톤의 쓰레기가 345대의 트럭에 실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모두가 잠들어야 할 그 새벽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옆에 사는 사람들 밤잠은 다 잤네 아침이면 금의 연바람이 솔솔솔 독가스와 함께 천왕동으로 아침 등굣길 아이들 뱃속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 어떤 병으로 고통받을지 나도 몰라 구청장도 몰라 그럼 누가 알아 우리 동네 자랑거리 푸른 수목원 그 옆에 예쁜 항동철길 아시나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우리 손으로 지켜요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세요 환경영향평가 함께 요구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박수 쳐주세요. 아, 노래는 안 되겠죠? 아, 가수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좋았네요. 너무. 아, 근데 이 노래를 직접 만드신? 예, 제 취미가 작곡이에요. 아 이거 엄청 이렇게 드라마틱한 약간 이렇게 전개를 가진 되게. 예, 제 직업이 연극 강사입니다. 아 정말요? 아 진짜요? 아, 네. 어쩐지 뭔가 기승전결이 아주 네, 노래가 돋보이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래가 알려졌으면 진짜 좋겠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 노래 들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가수가 회복되는 대로 녹음해서 유튜브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아, 네.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꼭 계속 들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음반을 내주시죠. 선생님, 네, 예. 오늘 노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공연 정글 어디 가셨지? 아무튼 저희 이렇게 공연 네네.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지금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분께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저기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천왕 이편학 사단지에 사는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참여자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다른 부스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나요? 부스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 어느 부스죠? 컬러비즈요. 아, 컬러비즈. 컬러비즈. 그, 네, 일하다 많이 뛰어왔어요. 묻 어린이들의 아주 가장을 사랑한다는 요새. 네. 아, 그런가요? 뭔지 많네요. 아세요, 컬러비즈? 죄송한데 저는 컬러비즈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 위에 있어요. 가서 보세요. 아, 그런가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플라스틱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거를 이렇게 모양 걸로 만들어서 다리미로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액세서리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아, 가방에 달고 다니거나. 아, 뭔지 알겠다. 네네네. 이렇게 네. 액세서리 만드는. 아. 네. 비즈라는 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네, 지금 맞아요, 맞아요. 정글쌤이 계속 게스트를 불러오시느라고 게스트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네. 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같이 인사 좀 할까요? 아, 네, 이번에는 좀 젊은 분들이 오셨어요. 왜 영한 분들인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인사 잘하셨어요. 저분도 해주시죠. 어? 자기소개. 저는 천왕 중에 다니는 2학년 강희준이라고 합니다. 강 뭐요? 강희준이요. 희준. 안녕하세요. 2학년? 중학교 2학년? 네. 아, 중학교 2학년 희준. 안녕하세요. 아. 신기하죠? 아, 안녕하세요. 옆에 친구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기소개? 저도 천왕중학교 2학년 김무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희준, 무진. 어,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팔짱 끼고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천왕중학교 2학년 이영재랍니다. 영재. 여기 아, 영재. 희준이, 무진, 영재. 영재. 아. 무진, 영재. 자, 왜 우리 친구들을 제가 불러왔냐면요. 네네. 아침에 저희가 여기 환경 페스티벌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탈을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아, 만들어가지고 행진을 한 친구들이에요. 놀랐었어요. 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왔어요. 한번 맞아요. 누가 말해줄래요, 먼저? 빨리 해야 빨리 갈 수 있어요. 네. 하는 순서대로 보내드리는 걸로 합시다. 희준이. 봉사활동 시간을 늘리려고. 현실적인 이유 존중합니다. 맞네요, 맞네요.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그래도 봉사활동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전 그냥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냥 선생님 시키는 그냥 활동할 수도 있는데 굳이 탈놀이를 하는 이유 그래도 조금 있지 않겠어요? 엄마가 애들을 데려오라 했어요. 아, 엄마가 이렇게 해보라고. 어떤 엄마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아, 되게 아이고, 지금 훌륭한 지금 약간 현장에. 폭력의 현장이 방금 벌어졌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을 해주면 못 갑니다. 자, 아이고,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을까요? 모범 답안이 나올 때까지 하고 저희는 싶어서 계속합니다. 어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좋아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는 알아요? 아니요. 아, 잘 모르고. 얘기해주세요. 자, 저기 좀 그러면 보고 오시랍니다. 오늘 행사가 끝나면 약간 낯설거나 이 마을 축제 잘 모르시는 분들께 저기에 준비된 행사 자리 부스가 있죠. 맞아요. 네. 네. 동영상도 틀어지고 있고 이게 다 자, 설명지도 관심 있고요. 좀 가져주세요. 무진. 관심 좀 가져달래요. 자, 우리 무진이. 무진이? 무진이는 예. 어떻게 여기? 희준이 따라왔는데 희준이가 같이 하자고 예. 해서 친구 따라 강남 왔어요? 예. 아, 그랬구나. 그래서 봉사 점수 몇 점? 예, 2시간이요. 와우, 2시간. 김밥까지? 예. 야, 진짜 좋다. 희준이 엄마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거. 오늘 이렇게 있으면서 좀 궁금한 것들 없었어요? 보면서? 왜 이 행사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네. 네. 궁금하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뭐지 싶고 막 그런 거 없었어요? 왜 엄마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항동 쓰레기장 그것 때문에. 엄마가 열심히 하고 계신가 봐요. 아, 네네. 항동 쓰레기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해야. 어, 맞아, 맞아. 그것 그래요.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우선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가셔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다음에 이런 아나운서 경험도 또 한 번 더 해봐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등중학교 학생들한테도 이 이슈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동네 살고 있잖아요. 네. 아, 그 떠나기 전에 근데 희준이가 아까 뭐 항동 쓰레기장 얘기했었는데 희준이는 어때요? 지금 얘기 지금까지 그냥 지금 알고 있는 거 안에서 좀 아까 항동 쓰레기장 뭐 생각 드는 거 있어요? 그냥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몸에 해로울 것 같아요. 공기 때문에. 어, 몸에 그쵸. 해로울 것 같아서. 우리 걱정이 되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러면 뭐. 우리 혹시 무진이도 어. 네? 네. 그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폐기해야죠. 아, 폐기 물 쓰레기장. 쓰레기장이 들어. 폐기하는 걸로.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아무튼, 얘기 갑자기 예, 이렇게 들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맙습니다. 이제, 네. 봉사 시간 많이 받아요. 자, 우리 유경 씨는 주민분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이 행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우연치 않게 항동에 네.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다 그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자원순환센터라고만 생각하고 뭐 그 정도는 있어도 되겠지 했는데 자세한 내막을 알고 나니까 어, 정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구나. 단순히 그걸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냄새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항동 소식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항동에서 그 페스티벌인가 무슨 자선 바자회 할 때쯤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 가서 자세히 보고 알았어요. 아, 그전에는 그냥 뭐 쓰레기 냄새만 나려나 생각했는데 다른 네네.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걸 거기 가서 알게 됐죠. 저희도 이제 저희들 대부분 엄마들이 그냥 이게 천왕산이 있다 보니까 네네. 저희 동네까지 넘어오겠나 뭐 그렇게 어렴풋하게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제 설명회가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경우들이에요. 네. 재활용 분리 수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음식물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네. 이제 얘기하신 아까 그냥 뭐 어떤 냄새가 나고 그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뭔가 심각한 거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자면 혹시 제가 들은 네. 바로는 네. 음식물 쓰레기 냄새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쓰레기 처리 차량이 다니면서 내뿜는 대기 오염, 네. 미세먼지들 그리고 그쪽에서 화학약품을 처리하면서 네네. 냄새 안 나게 화학약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네. 투입되는 화학약품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네네. 그거를 자세한 설명 없이 네네. 그냥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구청의 입장도 붕괴가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네네.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거 무시하고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위치 자체도 거기가 막 바람에 막 날리는 데가 아니고 네네. 분지라서 이렇게 쌓이는 데라고 하는데 네네. 굳이 거기다가 그걸 왜 짓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그렇죠. 거기 처리되는 어떤 약품, 처리 쓰이는 약품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도 없었던 네. 거고 그 주민들한테 이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설명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네. 것이고 그 디젤 차량 한 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랑 300대가 넘는, 1000대가 넘는 차량에 내뿜는 미세먼지가 네네. 엄연하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틀릴 텐데 네네네. 예,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없었으면 네네. 하는 바람에서 천왕동에서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옥시 사태 이후로 되게 그런 어떤 공기로 전해지는 어떤 물질에 대한 되게 공포심이 되게 많이 네.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활동들 속에서 저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려는 활동들 혹은 하고 있는 활동들은 어떤 작게나마 서명받는 데 좀 동참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아, 아이들을 가장, 키우다 네. 보니 많이는 활동을 못하고 네, 서명 네, 받는데 네, 좀 동참하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뒤에서 힘쓰는 일 네, 도와주려고 네, 해요. 그 이렇게 오늘도 나와 좀, 계시는 네,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오늘 행사도 이렇게 나오시고 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아직 관심들이 좀 떨어지셔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냥 뭐 멀리 있다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동네까지 뭐 영향이 미치겠어라는 단순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좀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있으시죠? 네. 우리 아이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천왕초 임사, 6학년 임사연, 1학년 임사율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반톡도 있고 뭐 이렇게 학부모 모임도 있으니까 많이 네, 홍보해 주시고. 홍보는 많이 하죠. 네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서로 힘을 모아서 그런 바람들이 잘 네, 네, 해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번 환경 페스티벌로 천왕동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네, 같이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우리 서연이 엄마가 네, 그러면은 좀 노래 하나 신청해 주시겠어요? 네. 아, 또 신청하시는 노래가 너무 궁금한데요. 노래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옆에 계시던 우리 도경 언니 그 남편분께서 예, 그 뭐 신청곡 하나 틀어달라고 했다고 하던데. 임창수님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아, 다른 분의 신청곡을 전해주시는 네, 건가요? 아, 이문세의 소녀. 아, 임창순. 아. 도경 언니 잘 듣고 있나요? 형부한테 꼭 전해주세요. 우리 임창순님이 신청하신 우리 이문세의 소녀 한 곡 듣고 이번에는 네, 이제 그 다음번에 한동 주민들을 좀 만나서 그 바로 옆이잖아요. 네네네. 예, 거기 수목원 바로 옆에 사시는데 그쪽은 이전부터 거기가 맞아, 생긴다고 알고부터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런 일들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뵙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경 씨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 들 하늘에 그려 대외로워 울지 마. 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임창수님, 도경의 아빠 임창수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소녀를 듣고 소녀. 왔습니다. 굉장히 감성이 깊으신 분이라 노래도 참 예쁜 곡을 예, 신청해 네.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막 급하게 지금 안형창 이사님,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성함이 정은숙입니다. 예, 우리 정은숙 항동, 네, 항동 예, 어디 살고 계실까요? 아, 저기 오류 이동에 금강 수목원에 살고 있습니다. 아, 금강 수목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정은숙 선생님 어머님 예, 같이 모시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항동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네. 자기 소개 좀 잠시 그냥 간략하게 예, 어디 사는지는 여쭤봤으니까 뭐 자녀가 몇 명이고 아, 예, 대략 아, 저는 오류동에서 한 16년 가까이 살고 있고요. 딸을 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다 커갖고 자기 할 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은 관계가 이런 일에 뛰어들게 된 일이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갑자기 막 그 바빠지신 예. 그 주부들이 원래 바쁘시잖아요. 근데 더 그렇죠. 바빠지셨겠어요. 그 와중에 아, 그런 예. 걸 맡으신다는 게 대단하신 건데. 아, 네네. 그러게요. 굉장히 인상이 서운하시고요.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언니랑 좀 닮으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동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쌤도 자주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좋은 만남이네요, 오늘. 네, 인상이 좋으면 꼭 이런 말을 꼭 듣는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안형창 이사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사님. 안형창 이사님. 네. 제 이름을 잘 발음하실 수 있는 분들은 IQ가 160 이상. 그런가요, 정말? 예, 마이크에 가까이 좀 대고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소개도 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역시 구로구 오류동에 30년째 거주한 사람이고요. 네. 제가 이제 기업에 이제 전자 제품이나 어떤 네. 그런 환경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디 살고 계셔요, 지금은? 저는 지금 그린빌라 거주하고 아, 있습니다. 예. 항동의 그린빌라에 거주하고 그린빌라. 계시고 자녀분도 계신가요? 없습니다. 저희 그 스튜디오도 오류동에 있는데 이런 오류동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 오류동 여기도 오류동이니까 네, 네 그렇죠. 오류동에서 만나고 있네요.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여기 정금쌤이 이렇게 모신 이유를 조금 설명하고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 천왕동 분들 이렇게 모시다가 또 왜 항동 분들이 오셨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네. 그럴까요? 제가 이제 저도 천왕동 주민이긴 한데 천왕동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네네. 인식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 거기 뭐 천왕동 산은 천왕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겠어라는 그런 좀 이렇게 안일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죠.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은 그다지 뭐 이렇게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네네. 여기 이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 항동 주민분들이 네네. 이제 먼저 꾸려졌나 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설명회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저도 그때 했어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환경을 물려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항동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네네. 생각하신 부분들을 좀 더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네. 아까 산 뭐 이렇게 넘어온다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동의 항동인 거죠. 항동에서 네네, 넘어온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수목원 바로 건너편에 네네. 이런 쓰레기 적환장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규모가 자체가 뭐 거의 그 수목원하고 비슷한 규모로 예 네네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네네. 이야기들을 이제 이사님과 네, 그리고 또 우리 정은숙 어머님께 네. 좀 더 들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들 해주시지요. 어떻게 네. 제가 좀 네네. 스텝을 밟아볼까요? 네. 네. 네. 어느 정도 사실은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토막토막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근데 네. 좀 반복되더라도 좀 자세한 내용을 두 분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에 이제 뭐 제가 자세하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 공사하시게 된 것도 아무리 항동 주민이고 조금 더 당사자에 가까운 가까이 사시지만은 처음부터 막 알고 막 이렇게 활동하셨을까 하면 그 또 언제일까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이게 동네마다 좀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천항동 분들을 좀 나중에 아셨으니까 그래서 네. 항동에는 그 어떤 지금 알고 계시는 오랫동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조금 이 사안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도 안 지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쪽에 지금 택지개발 항동 주민들이 다 이주하시고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 자리에 택지가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펜스가 쳐지고 펜스에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저희는 정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아 당연히 거기에 아파트 단지 5,3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네. 수목원을 산책하시던 저희 아파트 주민분이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덤프트럭 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기사한테 여쭤봤죠. 여기 무슨 아파트 들어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덤프트럭 기사가 네. 아 여기는 쓰레기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이게 5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알고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6월 2일 날 이성구청장한테 면담을 신청하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6월 2일 날 저희 주민 한 70명이 넘는 분들이 가셔갖고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알게 됐죠. 그 자세한 사항을요. 네. 아 정말 그런 루트로 알게 된다는 게 정말 말이 안되네요. 엄청 분노했죠. 예, 네, 그럴만한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예, 지금 구로구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신도리 한풍기도 주민들 전혀 몰랐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저희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1차였고 신도리 한풍기가 2차였죠. 아이고 참 이게 이슈가 참 요즘 구로구에 참 주민분들이 나서야 될 만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그때 이제 면담을 하신 게 6월 2일이요. 6월 2일이고 알게 되신 건 5월인데 5월 공사는 말에 알게 됐죠. 공사는 그 전부터 4월달 그러니까 3월달부터 공사를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펜스를 치고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몰랐죠. 아이고 뭐 그런 그래 아까 얘기도 들어보니까 설명회를 했는데도 그때 막 자세하게 수목원에 그 생기는 그런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그 얘기는 그러한 거는 항동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이제 전부 이주하게 되면은 그 항동 이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근데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알기에는 그냥 한 글자만 집어넣은 걸로 압니다. 그냥 구로 자원센터 뭐 건립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이주민들도 이미 다 기억도 못하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아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분노하신 가운데에서 어떤 주민분들이 혹시 움직이신 활동이나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궁금한데 우리가 6월 2일 날 구청장 면담했을 때 네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막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갔습니다. 김치냉장고에.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냄새가 안 나냐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구청장이 김치국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가져가서 뚜껑을 열어놓고 냄새 안 나냐. 그 뚜껑 닫았습니다. 그 공기가 이 공기가 지금 냄새 안 나고 있냐. 근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냄새 안 납니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들어와갖고 저부터도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는 구청에 민원 넣기, 서울시 천만 인송 응답소, 서울시장 주말 데이트. 정말 네네. 네, 구의 의원들에 대해서 만나서 설명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2년 국회의원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김인재 시의원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을 때 그 모든 분들이 답이 한결 같았습니다. 네. 구청에서 잘해줄 것이다라는. 서울시에서는 구로구청에다가 이관을 해서 구로구청이 협의하도록 해주겠다. 네. 이런 거였고, 2년 국회의원은 뭐 지금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만났는데 뭐 중립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태도를 좀 바꾸도록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인재 씨, 여기에 살고 계시는 김인재 시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구청장을 두 번을 만나서 면담을 했다. 뭐 그 정도의 답변만 저희에게 돌아오고 있죠. 네. 지금 이 지역에 관계된 정치인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되게 상황은 되게 급박하고, 그러게요. 지금 주민분들의 요구는 되게 즉각적이게 지금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랄 서울시라든가 뭐 시의원이니 뭐 국회의원이니 이런 분들의 반응은 아직은 뭐랄까 그만큼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네요. 그 사람들은 급하지 않죠. 그 네네.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 아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 여의도 뭐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굉장히 지금 좀 이렇게 그 언성이 좀 이렇게 높아지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희가 좀 느낄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쓰레기 적환장이 생기면 어떤 것들이 문제일까요? 우리 이사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전문가 이야기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걱정할 부분도 있지만 네. 여기는 지금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위치가 수목원 내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목원이라는 것은 공원이 아니거든요. 네. 네. 수목을 관리하고 유전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장소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국가에서 지키고 또 시 수목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켜야만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방관하고 있고 예. 또 구로구청에서는 여기밖에 늘 장소가 없다라는 핑계로 거기 강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뭐 세계 11위국의 경제 대국인 지금 시점에서 볼 때 후진국도 아니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는 없어요. 네. 둘째로는 그 위치에 쓰레기 처리장 들어왔을 때 지하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우리는 먼지, 냄새 뭐 이런 게 눈에 보이고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무생무취의 독성들이 그럼요. 아직까지 네.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라든지 뭐 치약 사건도 있었는데 이쪽 환경에 관련되거나 과학기술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20, 30년 전부터 그런 독성 물질들에 대한 위험을 네. 다들 알고 계시고요. 네. 단지 그것이 이제 증명할 수 없다거나 저희가 현행법상 미리 그것을 법제화해서 이제 네. 그 뭐 경제적으로 어떤 그 위축이 좀 된다든지 그런 네. 시설을 함부로 넣을 수가 없어서 네네. 구나 이런 행정기관들이 시설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 네. 때문에 좀 미약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산 하나를 넘어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도 저희가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중국이 지금 뭐 가까운 데는 350km 뭐 이렇기는 하지만 그렇죠.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지금 그 PM2.5나 PM10이라는 네.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 네. 금속 물질까지 포함하고 날라오는데 약 700, 800, 1000km 이상에서부터 날라옵니다, 여기를. 네. 그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금속 물질이면은 자, 그 먼 거리를 날라오면서 바다로 다 내려앉아서 우리나라까지 안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여기까지 네. 오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죠. 산 하나, 네. 산 두 개, 뭐 2km냐, 3km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위해 물질이 나온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 네. 이제 저희 주민들이 공청회도 갖지 않고 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도 받지 않고 네. 또 구와 협의가 아무런 그 내용 없이 이렇게 주민들 몰래 강행된다는 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처음에 면담 요구하실 때 한 70분 정도의 뭐 항동 주민분들이 나서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실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이제 주민분들의 왜 요구 같은 것들도 이제 왜 흔히 그냥 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아 그냥 동네에 안 좋은 시설 들어오니까 당연히 밀어내고 싶겠지 그냥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생각하고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좀 속상하시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은 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거를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 일을 그 전문적으로 한 그러니까 전담해서 하는 주민들은 전부 저도 그렇고 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네네. 뭐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럼요. 낮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이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저 같은 주부들이 주로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낮에 활동하니까 무슨 단체라든가 어디 면담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네. 주민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명용지 그리고 전단지 같은 거 그리고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 이용해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네. 것들을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저희 지금 서명 받은 게 약 2만 명 가까이 지금 받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천왕동에서도 지금 받고 있지만 네네. 저희는 이제 지금 구로국 의회에다가 지금 청원을 하기 그렇군요. 위해서 청원서에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분들도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는 저희 주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수고한다고 네. 이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물 같은 것도 갖다 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그렇군요. 하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 쪽의 블럭에서는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죠. 아 이제 조금씩 네, 네. 이제 많이 알려져 가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그 미터수를 500m에서 600m, 1km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아 조금씩 늘려가면서 범위를 네. 이제 처음에 항동에서부터 이렇게 멀리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정말 그 자신의 어떤 여력을 그렇게 막 그 아무리 그 낮에 시간이라도 할애하시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뭐.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아유.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이건 때문에 누군가 내가 하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내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지금 현재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일이죠. 남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한테는 지금 죄송합니다. 내 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내 일로 가져가기까지의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또 간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그게 이렇게 내 일이 된다는 게 뭐라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게 내 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게 되셨는지. 저는 구청장 면담 6월 2일 날 갔다 오면서 그날로 제가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구청장을 면담하면서 공무원을 만나면서 구청장 면담할 때 열몇 명의 공무원이 뒤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확실한 답변, 신뢰감을 갈 수 있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아 내가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없구나. 그리고 제가 수목원을 거의 매일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 많은 수목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두꺼비 같은 거 안 보셨죠? 저희는 맹꽁이 같은 거 많이 봤어요. 그 많은 생물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내가 분리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 일은 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조금 더 이제 자신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보존되는 거에 대해서도 그쵸. 많이 그쵸. 이야기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좀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이사님 오셔서 설명회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남에도 이런 쓰레기 적환장 그러니까 자원 순환 센터라고 해서 있고 뭐 우리 지금 여기 구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해외 사례도 그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시던데 특별히 우리 군은 굉장히 이번에 좀 후다닥 하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예, 이사님께서 좀 뭔가 네.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저도 여지껏 살면서 생각을 안 해왔었고 이번에 처음 겪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분들이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 이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국가가 짧은 시간 안에 경제 발전을 이렇게 크게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장을 아무데나 질 수 있고 산지를 아무렇게나 훼손할 수 있고 하는 생각들이 네. 이제 법도 물론 그게 쉽게 될 수 있도록 디테일이 마련이 안 돼 있어서 보호를 못 해주는 실정이기도 한데 일단 구청에서는 이 저희가 구로구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 구로구 안에서 갈 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뭐 또 저희가 구청장이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외국에서는 네. 오갈 데가 없다고 해서 아무데나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데나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대표를 뽑거나 또는 주민들의 어떤 단체들을 이용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어떤 곳을 선정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나라에서 원하는 것이 각 구마다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를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하면은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주민과 구청이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스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럼 어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요. 네. 저희가 조그만한 마을에 백가구가 있어요. 네. 저희가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백가구에 쓰레기를 한 군데로 모아놔야지 쓰레기차가 가져간다고 우리한테 조건을 제시했어요. 자, 백집이 다 내 친구며 내 이웃인데 어느 집 앞에를 결정할지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우리 집이 네. 되는 것도 싫을 거고 내 옆집도 싫을 거고 우리가 뭐 주민 대표가 모여서 아 그러면 당신네 집에다 하겠소라고 명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이걸 크게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구로구청은 지금 이런 일을 독단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해결책이 없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저희 나라같이 이제 작은 나라들은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중간에서 옮겨 담아서 갈 수 있는 어떤 특수 차량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구내에서도 어떤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구역이나 네. 또는 어떤 산지를 뭐 국토부에 특별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 구에는 오갈 데가 정말 없다 이러면 그런 건 시에다가 또 진정을 해서 우리는 대신 돈으로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타 지역에다가 이런 그 시설을 위치하게 한다든지 그 타 행정구역의 시설을 100%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아쉬운 거죠.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제 구청이 이제 이것을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뭐 이랬다면은 지금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 상황들이 확실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 진정성 뉴욕에... 있는 설득이 좀 필요했는데, 예, 네. 맞아요. 예, 제가 뉴욕 이야기. 그 뉴욕 저도...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뭐 굉장히 네. 유명한데, 그 뉴욕 맨하탄 아시죠? 우리 뉴욕 시티? 네. 아주 유명하죠? 그 뉴욕 시티에 폐수처리장이 하나 있는데요. 네. 77년 동안을 그 주민들과 상의하고 설계하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와. 77년. 와. 77년. 그러니까요. 77년이면 이게 선진국의 네네. 차이점이죠. 와 이게 정말 우리들도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야 되지 않나.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상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경우들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지금 구로구에서 이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많이 아쉬운 현실인 것 같고요. 혹시 지금 그래서 청원을 통해서 구로구 의회에 지금 뭐 문의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서명이 지금 모아지고 그걸로 요구하게 되는 내용들이 어떤 네. 것들인가요? 아 구로구의 말입니까? 네네, 우리는 이번에 청원 모아서 내는 거 서명. 그 구로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이 구로구의회가 변화할 때 이거를 네. 구로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구로구의회에서 그러니까는 6월 그 4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 6월 달에 그 교체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구 의원 교체가요. 그 시기에 바로 이거를 의결했기 때문에 구로구 의회에도 무관하다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로구 의회에 청원을 하는 거는 그 구로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11월 달에 예산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배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그 구로구 의회에서 바로 목요일 날 그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행정사무 조사라는 거가 지난번에 결의가 됐는데 거기서 계획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제가 정당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모 정당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저희 주민들이 세 번 3차에 걸쳐 회의를 하는데 두 번을 저기 정당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게 통과가 돼야지 주민들 조사도 하고 저기 구로구의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감사하게 됩니다. 일종의 국정조사 같은 거지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참관을 했습니다. 회의에.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전부 가고 하니까 15분 정도 계시니까 구로구의 의원들도 아무래도 2018년 4월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전원 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마 11월 중순경에 이제 수목원하고 수목원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실사가 나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 조사를 해갖고 의회 차원에서 구로구청에다가 이제 이 행사에 대한 공사 중지에 대한 그런 건의를 할 저기 하는 거를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이슈가 이제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계속 되겠지요. 그래서 지속될 때에 우리가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조금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금 흘러가기를 조금 희망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 두 분 이제 조금씩 다 이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네.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저 같은 어느 한 개인이 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저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서명하면 서명해 주시고 그리고 널리 알려 주셔 갖고 이런 정치인들이 탁상에 앉아서 이런 행정을 할 때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폐해가 온다라는 거를 널리 알려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일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요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거 수목원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자체가 수목원이라는데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쓰레기 처리장을 넣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민들이 입지가 왜 잘못됐는지 거기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뭐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입지가 그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언덕이라는 것은 쓰레기 차량이 지금 수백 대가 들락날락 할 텐데 그 언덕을 오르고 내리면서 많은 공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은 언덕 위에다가 짓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민분들의 건강 문제인데 사실 여기가 분지 형태로 돼 있고 바람이 모여서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게 되면은 사실 여기가 얼만큼 더 지역에 많은 그런 나쁜 미세먼지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농축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정리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약간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착착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이렇게 좋은 뭔가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부족한 정보들이 많았는데 오늘 되게 일목요연하게 저희도 좀 정리가 들어봐서.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만든 이 방송도 약간 그런 이슈를 만들어가고 이제 알려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좀 알고 또 네네.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 벌써 1시간이 넘었죠? 1시간 15분을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네, 지금 또 이제 그 의원 한 분을 모시려고 제가 그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곡 한 곡 듣고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무슨 노래 드릴까요?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 이단지 주민이신 이영미. 이영미님! 예, 이영미 씨께서 우리 시청해 주신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때가 와버렸습니다. 네, 아까 저희 곡 듣기 전에 끝으로 뭐 한 분 더 모시는 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많은 게스트를 예, 오신 그쵸. 관계로 시간이 그 저희가 이렇게 현장 이게 또 현장에 또 묘미지요 묘미가 아닌지 예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이슈의 어떤 알리는 시작으로서 충분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간 시간이 아니었나 그러게 말입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이 마지막으로 게스트 오시기로 하신 분이 차가 너무 막힌데요 네네, 지금 결혼식장 맞아요. 갔다 오시는 길인데 그래서 혹시 전해주셨나요? 대신 전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네네. 예, 이게 이제 축하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구로구 의회에서 네네. 폐기물 처리장 행정사무 감사 계획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래요 행정사무 네. 감사 네, 계획 네 이 감사를 네.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뭔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네, 뭔가 실마리가 예, 맞아요 생겨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인 거 맞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김희선 네. 의원도 열심히 해주고 오시고 계시겠죠? 네, 구 의원님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멀리서 좀 듣고 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감상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네. 아까 그 환경과 자연과 인간은 이렇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그 말씀 참 와닿는 말이었어요. 아까 우리 네. 정은숙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네. 저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여러 저기 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무시할래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강과 직결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뭐, 거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모두 건강한 세상,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네네. 이런 또 일들을 알리고 또 함께 공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네네. 했습니다. 네네. 정우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게 아까 주민분들이 와서 많이 하셨던 얘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되게 이렇게 본인들한테 기분 나빴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환경 어떤 아까 평가라든가 어떤 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지자체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이제 어떤 불만 분노? 그리고 기분 나쁨 분노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게 저도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여기 사는 사람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알고 뭔가 판단하여 어떤 권리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시되고 있는 요즘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 또한 근데 그 무시되는 것들을 그냥 많이 흘려보내고 지내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세상이 이렇겠거니 뭐 그렇죠? 그렇겠거니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게 많은데 오늘 말씀들 들으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잘 됐으면 그러니까 잘 돼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구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세린 쌤은요. 이렇게 짧은 시간 이렇게 많은 감상을 주셨잖아요. 제가 할 말이 이제 없는데. 네. 오늘 너무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세린 씨가. 저는 네. 정말 오늘 되게 이런 이슈에 이렇게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재미 있었어요. 이렇게 이 말할 거리가 있는 뭔가를 말해야 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네.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네네. 많이 충분히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로구에 생기고 있는 네. 지금 쓰레기 적환장 문제 를 잘 풀어나가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전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민분들을 저희... 많이 만나고 네네. 뭐 이렇게 이 문제가 뭐 잘 해결됐는데 뭐 계속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 뭐 이렇게 특별 방송으로 약간 이렇게 급박하고도 혹은 이렇게 좀 약간 생생하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이런 상황들 계속 관심 가지면서 또 다시 한번 세린 씨 말대로 또 찾아뵐 수 있는 기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함께해 주신 주민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만 방송 마치려고요. 다 듣고 계신 거죠? 아, 네, 박수 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한 500명 모였나 봐요. 아, 정말 사회 바글바글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또 갑작스럽게 저희 마을 이슈를 가지고 두 분을 모셨는데 흔쾌히 또 와주신 우리 종호 씨, 세린 씨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참 즐겁게 재미있게 잘 마무리 해서 정말 좋으네요. 네, 네. 오늘 방송 다시 듣기로도 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쵸. 혹시 네. 오늘 시청하면서 조금 자세한 내용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www.guro.fm.net으로 들어오셔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방송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